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오늘도 로마서를 계속 상고해 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상고해 보는 로마서 본문은 로마서 6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상고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는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깊이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찬송 먼저 올려드릴 것은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은 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자,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낀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도들로서의 삶의 중요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과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잘 깨달으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잘 적용하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논리적인 전개를 펼쳐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 말씀의 깊은 의미를 더 많이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도의 삶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가 봤는데 보면은 뭐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종종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이라는 말은 그 앞뒤의 주장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한 단어이지요. 오늘 지금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6장 4절에도 또 7절에도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도 보면 연이어서 이는, 이는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바 이것을 잘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깊이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례받은 이유로서의 이는입니다.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뭐냐? 그 이유 할 때의 이는, 이것은 세례를 받은 이유는 이런 의미로서 이는이죠. 4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4절의 어느 부분에 이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이유는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합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앞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세례받은 이유이고 또 목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우리는 왜 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할 때에 그 대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합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앞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겠죠.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언제나 새 생명을 가진 자답게 아름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중요한 삶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례는 형식과 절차 혹은 하나의 의식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의 세례는 그와 같은 처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한 그런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좀 안타깝죠? 교회에 얼마간 출석하였다가 하였다든지 또 집사 등 여러 직분을 받기 전에 거치는 한 과정으로 생각한다든지 심지어 뭐 예배당 안에서의 혼인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담임 목사가 주례를 서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혼인을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로 세례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그런 형편이어서 참으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물론 직분도 혼인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마땅한 기쁨이나 그에 따른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세례를 받는 의미에서 많이 벗어난다는 그런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과 관계된 또 인은을 살펴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6절과 7절을 연결하는 말이 단어가 바로 인은입니다. 죄에서 종류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옛사람이든지 옛사람이라든지 죽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옛 형편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죽은 자가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입니다.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의 살아가는 것은 성도로서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어제도 살펴본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삶이 언제나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이 왜 인은 하면서 성도로서 살아야 될 이유를 제시했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인은을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가 6, 7절까지 읽었었는데 8절, 9절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 9절을 읽어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이를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8절 9절에서 사용되는 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함과 관계되는 그러한 인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4절에서의 인은 세례받은 이유를 말씀할 때의 인은이었고 또 6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에서의 인은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과 관계된 그러한 인은이었다면 오늘 8절, 9절에서 이어지는 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함과 관계된다라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바울은 성도로서의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는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고 동시에 다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동의하시죠? 우리도 분명히 아멘으로 확신하면서 이러한 믿음 가운데 분명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훈한 흔히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어디죠?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거기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맨 끝에 부분 55절부터 5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담대하게 부활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도 부활을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오늘 보면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믿음 생활의 원리는 우선 세례받았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마땅한 믿음 생활이 이어져야 되고 또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고 모든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확신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살펴본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세례받았기 때문에 이로써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로써 죄의 종노릇 하지 말아야 된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로써 소망 잃지 말고 또 모든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는 확신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는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준 것이죠. 우리도 이런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더욱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례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왜 부활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도 분명히 또 알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로부터 더욱더 말씀 안에서 살아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며 소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소망이 되게 해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